우리나라의 철광석 생산기지 무산광산연합기업소에서 4일 40만 산 대발파를 진행했습니다. 대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드넓은 조강구역이 형성되고 철정강을 생산하여 제철 제강소들에 보내줄 수 있게 됐습니다.